동화 한국어 버전 블루산맥의 공주. 아주아주 먼 옛날 어느 깊고 빽빽하고 어두운 숲속에 마법에 걸린 궁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던 두 명의 남자는 길을 잃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지? 이 숲속을 하루 온종일 걸어 다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길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 마, 친구. 약간 지치고 배고플 뿐이야.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여기서 하룻밤 지새우자고. 내일 아침에는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저 빽빽하고 어두운 곳에 짐승이 숨어있기라도 하면 어떡해. 이런 맨바닥에 찰 수는 없어. 저기, 저 위에는 아마 안전할 거야. 나무도 충분히 크고 나뭇가지도 넓어서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위에 있으면 짐승으로부터 나름 안전하기도 할 테고. 그렇게 굶주리고 지치고 겁에 질린 두 남자는 결국 짐승을 피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안전하게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갓 떠오른 아침해가 내리쬐던 그때 나무 위에 앉아있던 그들은 한 궁전을 발견하게 되었죠. 두 남자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런 깊은 숲속에 저런 게 있다고? 어쩌면 저기에 이 숲을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음식과 마실 것도 주고 말이야. 어서 가자. 머지않아 두 남자는 마법의 궁전 앞에 도착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들 중 하나가 종을 발견하고는 흔들었어요. 종이 울리자마자 궁전 문은 자동으로 활짝 열렸죠. 그들은 깜짝 놀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환영합니다. 분명 아주 지치고 배고프시겠죠? 어서 앉으세요. 그 후로도 이 같은 일은 꾸준히 지속됐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마법의 궁전을 찾아왔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숲에서 길을 잃어 나무 위에 올라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아침이 되자 궁전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가 종을 울리자마자 궁전 문이 열렸고 왕자는 안으로 들어갔죠. 환영합니다. 분명 아주 지치고 배고프시겠죠? 앉으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이런 빽빽하고 깊고 어두운 숲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길을 잃고 지친 여행자면서 당신이 바라는 것이라곤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당당하고도 또 연민어린 태도를 지니셨군요. 아가씨, 혹시 무슨 공경에 처하신 건가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왜 드시지 않는 거죠? 지치고 배고프지 않으신가요? 일단 먼저 쉬세요. 당신이 정말 괜찮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쉴 수 없어요. 왜 당신 같은 숙녀분이 이런 어두운 숲속에 홀로 갇혀 계신 거죠? 말해주세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먹지도 쉬지도 않겠어요. 왕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모든 게 변했어요. 수백 명의 남자들이 이 궁전의 음식이나 안식처 혹은 도움을 찾으러 들렀지만 그중 누구도 굳이 제게 말을 걸어 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는요. 당신이 오늘 제게 보여주신 작은 걱정과 연민이 마침내 저를 16년간 괴롭혔던 저주에서 구해주었답니다. 감사해요. 저주라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할 일이 있어요. 이제 모두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내일 당신께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선 저는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가 없는 동안 이분을 돌봐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보도록 해요. 잊지 말고 시간 맞춰 일어나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만. 그날 밤 왕자는 마법에 걸린 공주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는 깊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공주를 만나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다른 꿍꿍이를 가진 누군가가 있었어요. 옆방에서 왕자의 코트를 준비하던 하인은 옷 속에 몰래 약이 묻은 침을 넣어 왕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했죠. 어디에 계신가요, 왕자님? 왕자는 어디 있지? 제가 준비하시라고 깨워봤는데 일어나게 거부하시더니 자고 계세요. 뭐라고? 절대 그럴 리 없어. 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디 계신 거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부탁할게. 내일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오겠다고 전해줘. 그리고 만약 제 시간에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는 날 볼 수 없을 거라고도 말이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공주님. 잠에서 깬 왕자는 공주가 온 사이에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밤을 새우리라 굳게 다짐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지난 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공주의 하인이 다시 한번 몰래 왕자의 옷 속에 약이 묻은 침을 넣어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이었죠. 왕자님은 어딨지? 왜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야? 오늘도 역시나 일어나게 거부하셨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디 계신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이제 다시는 그분을 보아선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왕자님께 전해주지 않을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인은 검을 왕자에게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이제 다신 사랑하는 공주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해했죠. 병들어버린 그의 심장은 공주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왕자는 몇 달 동안이나 숲을 헤매며 언젠간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공주를 찾을 방법을 알려주길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을 거닐던 왕자는 가시덤불을 지나치다 그만 가시에 망토가 걸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덤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검으로 망토를 베어버렸고 바로 그때 내리쬐는 햇살에 검이 눈부시게 빛나더니 어떤 글자가 나타났어요. 블루산맥의 공주라고? 블루산맥이야. 이곳에 공주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이 산맥은 어디에 있지? 도움이 필요해. 왕자는 또다시 숲을 배회했어요. 이번엔 블루산맥을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이상하게 생긴 어느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그는 문을 두드렸죠. 음식이 필요하면 세 번 두드리고, 쉴 곳이 필요하면 세 번 더 두드리게. 하지만 지식이 필요하다면 돌아가게나. 무슨 정보를 찾고 있지? 블루산맥의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다면 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좀 먹고 하룻밤 휴식을 취하도록 하게나. 내일 아침이 되면 내 책대를 뒤져서 그대가 찾는 블루산맥의 위치를 알아봐 주겠다네. 동의하나? 알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게 블루산맥의 위치만 꼭 알려주세요. 그러지, 들어오게. 그렇게 왕자는 스님과 식사를 한 뒤 잠을 청했어요. 이른 새벽에 동이 트자 왕자는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갔어요. 아하, 벌써 일어났군 그래. 블루산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참으로 단호한 청년이군. 알겠네. 책이 여기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없어. 여기에도 블루산맥에 관한 내용은 없다네. 아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블루산맥의 공주를 만났단 말이에요. 뭐 낙담하지 말게. 없는 게 없는 이 책에는 이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법도 적혀 있으니 말일세. 그래, 어디쯤이더라. 12,367쪽이었는데 아하, 여기 있네. 새야. 새요? 그래, 새들은 산이나 골짜기 위를 하늘 높이 날아다니니 말일세.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이라면 새들은 알 테지.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 어디에 왔는지 물어봐야겠네. 적어도 한 마리쯤은 블루산맥에서 온 새가 있을 걸세.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오두막 밖으로 나간 스님은 성스러운 주문을 나지막히 읊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은 온갖 종류의 새들로 가득 찼고 스님은 찾아온 새들에게 차례대로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블루산맥에서 온 새는 한 마리도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새들이 떠나갔어요. 블루산맥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네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블루산맥의 공주를 만났다니까요. 부르셨나요? 왜 이렇게 늦은 겐가? 제가 있던 블루산맥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스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어요. 블루산맥에서 오셨다고요? 네, 내리면 공주님이 위대한 마법사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뭐라고요? 공주님이 불쌍하죠. 몇 년 전에 마법사가 자신의 아들과 공주님을 결혼시키기 위해 저주를 내렸어요. 왜 내 아들과 결혼하러 하지 않은 거지?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이 세상에 내 아들보다 너와 잘 맞는 사람은 없네.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니? 그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은 또 어디서 찾을 작정인가? 제겐 사랑이 전부예요. 그리고 사랑은 제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절 찾아올 거예요. 그렇단 증명할 자신이 있는가? 그럼요. 그래, 좋네. 내 이 궁전에 주문을 걸도록 하지. 16년간 세월은 멈춰 있을 걸세. 그동안 자네는 공주가 아닌 비밀의 쌓인 여인으로서 아주 어둡고 빽빽한 숲 중앙에 있는 마법의 궁전에서 지내게 될 게야. 궁전을 돌봐주는 하인도 한 명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마법의 궁전으로 자네를 직접 찾아올 걸세. 그 남자는 비록 지치고 배고프며 자네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겠지만 자네의 안위가 확실해질 때까지 그 어떤 음식도 음료도 절대 입에 대지 않을 게야. 그런 남자가 궁전을 찾아오는 그때 마침내 나의 저주가 풀릴 걸세. 알겠어요. 그뿐만이 아닐세. 저주가 풀리는 즉시 자네는 홀로 마차를 타고 이곳으로 와야 하네. 그 남자가 자네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네 생각에 잠들지 못해 밤을 지새울 것이고 다음날 아침 준비를 마치고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만약 16년이 다 흐른 뒤에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땐 내 아들과 결혼해야 할 것이야. 그럴게요. 그래, 그렇다면 당장 마법의 주문을 준비하도록 하지. 아빠, 만약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러니 내가 너를 같이 보내는 것 아니냐? 너는 공주의 진정한 사랑을 반드시 이 침으로 잠재우거라. 네가 바로 하인이 될 게다. 불쌍한 공주님은 자신이 이런 속임을 당한 걸 모르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약속한 16년의 마지막 날이죠. 약속대로 공주님은 마법사의 아들과 결혼해야만 해요. 부탁입니다. 제발 저를 공주님께 데려가 주세요.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발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얻고 갑니까? 당신 말은 또 어떻게 믿고요? 이것은 설마 마법의 검... 검으로 나르는 마차를 그리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블루산맥으로 안내할게요. 왕자는 그의 말을 따랐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고마워요. 증거가 필요할 걸세. 이걸 받게. 이 가방 안에는 진실의 묘약이 들어있네. 이것을 맞은 자는 누구든 진실만 말하게 될 것세. 마차를 타고 산과 골짜기를 넘어 하늘 높이 올라간 왕자의 눈앞에는 마침내 블루산맥이 펼쳐져 있었죠. 독수리님, 저를 당장 공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공주, 이제는 거절할 수 없네. 약속대로 내 아들과 결혼하게? 아들은 정정당당하게 자네를 16년 동안 기다렸잖아. 기다리긴 했지만 정정당당하진 않았지. 대체 무슨 말인가? 당신이 성으로 보낸 하인과 그에게 준 침말이지. 지어낸 거짓말뿐이군. 증거라도 갖고 있나? 당신이 곧 증거야. 그래, 그 하인은 사실 내 아들이었고 공주가 당신을 보러 갈 때마다 잠에 빠지게 하였네. 왕자는 공주의 친정한 사랑이며 난 왕국 전체를 손안에 넣기 위해 아들을 공주와 결혼시키려 한 비열한 늙은이지. 나는 감옥에 두고 왕자와 결혼해야 하네. 또 당신이 다시는 사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당신으로부터 영영 마법의 능력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지팡이를 빼앗게. 마침내 마법사는 감옥으로 끌려갔고 공주와 왕자는 축복 속에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로소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죠. 내 사랑,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준 검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인은 당신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전 당신이 절 사랑한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서를 남긴 거고 당신이 제게 오는 길을 찾아낼 거라 생각했죠. 결국 제 심장이 맞았고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을 찾기 마련이죠. 그렇게 왕자님과 공주님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블루 산맥에서 둘이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